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네, 안녕하세요. 서드렉 4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네, 저번주와 이번주 모두를 네. 소비하면서 저희가 네. 트위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엄청난 아재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문물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네. 사실 트위치가 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요. 저는 친구들을 설득해서 트위치를 하려고 한 건데 이제 네. 그 시도조차도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네, 인터넷이 저희를 거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속상함 특집으로 준비를 하려고요. 그리고 일단 들으신 분 중에 트위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 뭐 네, 우리 같은 아들 요즘 이제 그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해서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네. 그 게임 방송이 1인 이제 스트리머 혹은 뭐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아. 주요 이제 컨텐츠로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렇죠. 요즘 대세죠.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게 옛날에는 아프리카 TV라고 뭐 별풍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별풍. 네,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는 저기요 김승찬 씨 뭐 하는데 그렇게 시끄러워요? 나 지금 얘기하는데 네 방송 시작한지 5분 만에 지금 예 네, 명심하세요. 네, 본인은 방송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승찬이가 이상하다 봅니다. 네 아, 내가 아무리 속상함 특징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속상해줘야 돼? 네. 네. 다시 한번 트위치 얘기로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트위치라는 거는 스트리밍 하는 플랫폼이에요. 네. 마치 검색 엔진 하면 네이버가 있고, 뭐, 야후가 있고 이랬듯이. 네. 이제, 뭐, 유튜브도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실시간 방송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트위치도 실시간 방송을 지원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인데. 오. 이제, 그, 게임 방송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트위치에 많이 가있고.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TV가 한번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네. BJ 많은 이제, 그 비디오 작기나 이렇게 방송 작기들이 브로드캐스터 작기들이 조금 이제 대거 이주를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갔네요. 그래서 다른 스트리밍이 가능한 곳으로 갔는데 이 트위치라는 곳의 특징이 그 실시간으로 그 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네. 일정 받을 수가 있어요. 기부. 네.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위치로 넘어왔고 지금 유튜브도 원래는 한때 네. 이제 스트리밍으로 좀 유명했는데 요즘은 트위치를 더 많이들 하더라고요. 심지어 트위치 유튜브를 한꺼번에 하던 사람도 저는 이제 앞으로 트위치만 방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공지를 하고 유튜브는 그 트위치 방송한 내용을 녹화해서 어느 올리는. 정도 편집해서 재밌게 올리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실시간 방송을 할 때는 트위치로 해서 실시간 도네이션을 받아서 돈을 벌고 유튜브는 광고 수익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녹화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려서 이걸로 광고 수익을 받고 네. 해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는 게 요즘 스트리머들의 대세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 사실은 우리 저희 유튜브 채널도 이번에 오픈을 하긴 했거든요. 오, 네. 근데 테스트용이라서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제가. 네.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트위치는 실패를 했다. 아, 정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실시간 얼굴을 볼 수 있던 그런 방송이었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방송 태도를 굉장히 불량하게 하고 있어요. 난 지금 속상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저도 먹고 있어요. 네, 누가 봐랑 지금 빠삐코예요. 아주 시스러운 걸로 딱 골라왔어요. 누가 골랐어, 이거? 아유, 제가 골랐습니다. 아유. 김승찬 씨 2주는 다 끝났나요? 여보세요? 야, 예, 2주 끝났습니다. 아, 좀 대사 좀 하세요. 웃음이라도 좀. 제가 제가 또 이제 근황 토크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번 화에 우리는 어땠다. 그 저번 화가 지금 조회수가 아주 처참해요. 내 생각엔 맞다. 사람들이 2화까지만 듣고서 재미가 없었나봐. 아유, 2화까지 정말 우리 재미 없었는데 말이야. 3화 좀 재밌다고 난 생각했는데. 나도. 그래가지고. 저도 그 3화 들으면서 되게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뭐 3화 제목을 잘못 뽑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냐하면 우리 김승찬 씨가 이제 코더로서. 네. 업로드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회수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1화가 한 150. 오, 진짜 말이 안 되게 높네요. 2화가 380에서 거의 400에 가깝고. 근데 이 상태로 리니어리티를 유지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3화가 72. 이야. 무슨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반쪽을 났네요.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말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원래 이게 그 청취자 통계를 통계치를 보면은 네.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엄청 몰려서 많이 듣더라고요. 저번 에피소드는 제가 아마 월요일 밤인가 화요일쯤에 올려서 그거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월요일이 가장 할 일 없는 시간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2주 정도 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번 주는 쉬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이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는 제가 트위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또 이제 김승찬 씨가 해커톤에 끌려갔다면서요. 이야. 얘기 좀 해주세요. 해커톤. 뭐죠? 해커톤. 제가 코딩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와. 올해 시작을 했고요. 네.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커톤은 이렇게 좀 해커톤은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로 많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커들 뭔가 코딩 잠시만요. 헬로. 저기요. 헬로. 저기 경험 삼아. 여보세요. 저기 우리 이거 약간 이런 방송인가요? 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해커톤이 뭔지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해커톤이 뭔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 이거는 당사자가 얘기해야 돼요. 그럼요. 해커톤이 뭔가요? 아, 해커톤은 이제, 뭐, 프로그래머들의 파티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뭐, 그래픽 디자이너나 혹은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어떤 그 주최하는 해커톤의 주최자가 뭔가 과제를 던져주면은 그 과제를 그 한 뭐 이틀이나 3일 내에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그걸 푸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팀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네. 가장 좋은 솔루션을 낸 팀이 우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의 밤새 파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이게 옛날에는 해킹으로 해커톤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커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라톤하고 해킹의 합성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해킹에 대한 이제 해킹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나갔던 해커톤 비슷한 대회는 네? 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 그 회사 사원이 회사 보안망 안에다가 그 딱풀 회사 이름으로 그 파일을 하나 저장해 놨는데 네. 그 파일을 그 설정을 잘못해 놔서 얘가 원래는 이제 그 어떤 서버에 그 게스트 권한을 가지고 저장돼야 되었던 파일이 어드민 계정을 가지고서 파일이 저장이 잘못된 거예요. 관리자 계정으로. 네. 그래서 내가 게스트지만 그 파일에 잘 액세스를 하면 어드민 계정에 대한 그런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 네? 어떻게 파일을 찾아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파일로 그러니까 딱풀 회사 이름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어떻게 액세스를 하면 어드민 계정을 가질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어드민 계정을 받은 다음에 시스템 로그를 다운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뭔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생각보다 실용적인 그런 주제네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요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문제 사항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문제 사항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을 무인으로 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무인으로 지으려면 어떠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만들었을 때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건 신기하네요. 네, 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뭐 해서 그 건축 로봇을 몇 대를 두고 걔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면서 이게 층을 쌓아 올렸을 때 가장 빠르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뭐 안전성, 공정성 이런 걸 따져서 점수 매겨주는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한테 건축적인 약간 그런 요소도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이제 프로젝트라는 건 프로그래머가 아무리 이제 컴퓨터만 다룬다 하지만 네. 절대 컴퓨터 업계 안에서만 그 코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실질적인 걸 하는 거죠. 그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갔을 때 그러면은 어떤 주제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이게 그 일단 해커톤 명칭이 기프트 더 코드라는 해커톤이었고요. 네. 말 그대로 코드를 선물한다. 네. 이게 주최하는 그 주최자가 누구였냐면 자선단체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6개 자선단체들이 모여서 이번 그 행사를 주최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속한 그 자선단체는 어티즘 온타리오라고 네. 그 자폐증과 관련된 자선단체였어요. 아, 어티즘? 이 자선단체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홈페이지를 어떻게 그 특히 그 기부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펀드레이징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좀 해커톤의 뭐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제가 꽤 신선하고 재밌네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단일 주제가 아니라 뭐 네. 이제 각 팀이 자기가 주제를 정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 3일 동안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말이 해커톤이라 해가지고 진짜로 컴퓨터만 두들기면서 막 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그 느낌은 뭐여야 되지? 주식 모의 투자 대여 가면 비슷한 느낌을 빨리 받았어요. 우와 컴퓨터 우와 이러는 게 뭔가 눈물 납니다. 저도 이제 슬슬 주식을 한번 해보려고. 인상 깊었던 게 네. 저는 다 코딩을 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올 줄 알았는데 네. 한 절반은 코딩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들도 오고 직장인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랬던 이유가 이제 팀을 꾸리면은 프로그래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일단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코딩을 시키는 쪽과 코딩을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네. 김승찬 씨가 처음에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남겼던 카톡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절대로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 좀 더 관심을 있어 했어요. 처음에 김승찬 씨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코더 기술자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딜 가든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은 실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매니지먼트랍시고 야 이거 기한이 지금 급한데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해결하려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요 그걸 하려면 내가 코딩 해봤어 막 이런 거예요. 보통 중소기업에서 사장들이 이런 마인드고. 내가 해봤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봤다 이거야. 뭐 내가 유튜브로 봤다. 봤는데 말도 와. 해본 것도 아니고 봤다. 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네? 그 뭐 MIT나 이런 데서 랩에서 자기네들 실험하는 거를 가끔 결과물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 보행 사족 보행 로봇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가끔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거 보여주면서 야 우리 이거 만들자. 그게 얼마나 고도로 집적된 그건지 모르고 네? 그냥 야 이거 만들자. 야 이거 멍멍이 재밌겠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코더 그런 그 기획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은 코딩이 그 어떠한 프로젝트라는 건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무 코딩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네? 기획자가 있고 마케터가 있고 뭐 QA라고 해서 퀄리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기획자가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고 제가 알기로 이제 북미권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기획자들은 약간 화이트 계열들한테 많이 가고 그 이런 어떤 실무적인 블루칼라스러운 일들은 이제 다들 유색인종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임금격차가 생긴다는 얘기까지도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 백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도안이면 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은 돈 정말 잘 벌고 중간단은 이제 뭐 히스패닉이나 아시안계들이 막 갖고 있고 아래쪽에 이제 또 노동자는 또 그 레드넥들 네. 백인들인데 이제 빨갛게 익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계층적인 그런 설명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이제 모든 이제 해커톤 이런 데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이 기획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코딩 어렵고 이해가 안 될 거고. 하여튼 김승찬 씨 그 해커톤 얘기 마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가서 김승찬 씨 역할이 네. 뭐였어요? 뭐 하셨나요? 그래서 약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끌려간 거예요 거기? 동양인이라서 그냥? 마카퍼로 이제 다른 한국인 친구 한 명과 팀에 사실 섭외가 됐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팀하자. 어차피 우리 초보니까 그냥 맘만 보고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네? 일단 아시아계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시아계에 대한 약간 선입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아계면은 아 얘 코딩 머신이다. 잘하게 생겼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는 잘 같이 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는 뭐 솔직하게 말했죠. 네. 초보고 잘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쪽 팀에서는 이제 아 괜찮다 그래도 너희들이 있으면 든든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배워가면서 하자. 심적 안정감을 위한. 예, 처음에는 저희가 백엔드 쪽, 그러니까 서버사이드 쪽을 저희가 맡게 됐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막상 토론을 시작하고 어떻게 기획을 할지 한 4시간 동안 거의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영어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백엔드를 빼자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좀 계속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이틀 밤 세면은 내가 아직 코딩 경력은 없지만 언어를 하나 마스터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두 시간에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네, 여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보다 왔습니다. 네, 코딩 원데이 투데이 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럼 만약에 백엔드 아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무료 행그 참여하는데 무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딩이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번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백엔드가 뭔가요? 네, 그렇죠.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백엔드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서버 쪽이라는 게 그 서버에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올리는 어떤 뭐 구성을 만든다는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백엔드라는 게? 일단 뭐냐면은 어떤 걸 계획했냐면 그 저희가 과제로 떨어진 게 온타리오 자폐증 관련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된 홈페이지 같아요. 한 90년대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뭐 포켓몬스터이랑 관련 홈페이지 보면 되게 오래된 홈페이지들 많잖아요. 네, 알 것 같아요. 그 반짝이는 효과 있고 꽃 막 홈페이지들 같이 생겼는데 네, 신명조들 사용자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UI를 좀 더 좋게 만들자 이게 과제였고요. 백엔드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갑자기 코딩이 괜찮아요. 흥미롭습니다. 백엔드는 이제 프론트엔드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이 익숙하실 텐데 우리들이 인터넷을 하려면은 웹브라우저를 키잖아요.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도 있고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도 요즘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크롬을 키시면은 이제 뭐 네이버도 뜨고 구글도 뜨고 이렇게 보시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 화면을 사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프론트 엔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그 프론트 엔드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사용자가 뭐 클릭을 했을 때 로그인 클릭을 했을 때 혹은 뉴스를 네이버 뉴스를 보려고 어떤 URL을 클릭을 했을 때 네. 그거를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요청을 하면 서버로 가서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서버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서버에 있는 쪽에서도 뭔가 관리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네. 구축해야 되고 네. 어떤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켰을 때 이게 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그런 거 소통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거를 그쵸? 좀 백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그런 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해커톤 주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동아리를 그 운영을 하더라도 네. 그 안에는 이제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나 혹은 어떤 그런 홈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네. 어떻게 됐냐면 그게 업체들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게 요즘은 심지어 이제 그 이제 옛날에는 뭐 나무 웹 에디터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무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 사이트 낡았다는 사이트가 저 완전 다 촌스럽고 약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웹상에서 그냥 내가 게임하듯이 이렇게 옮겨놓으면은 네.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그 자폐 관련한 그 단체의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뭐 많은 데이터를 쓰고 있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뭐 단순하게 김승찬 씨가 초보라서 백엔드를 뺀 게 아니라 서버에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막상 뭐 커뮤니케이션 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뭐 그 사람들은 뭐 입장에서 뭐 소셜 미디어처럼 한다 막 이런 거 했겠죠. 뻔해 뻔해. 아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 어, 그래서 뭐, 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이런 SNS, 것처럼 SNS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제 기술자들에서 기가 막히는 거지. 어허라. 야, 그걸 그럼 홈페이지라고 불러야 하는 거냐? 이런 느낌이지. 내가 그러면 구글 입사 있지 마. 그게 아니라 있는 거 쓰면 되잖아요. 트위터 하세요. 왜 니들 홈페이지 그렇게 만들라 하세요. 공식 계정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 해커톤 갔다 오시니까 기분이 어떻나요? 김승찬 씨. 약간 처음에 멘붕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경험하고 왔다고. 이야. 혹시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코딩을 열심히 잘 하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게 뭐 행사라서 그렇지. 약간 좀 김치국 좀 마시면은 혹시 우리 김승찬 군 뭐 상 받았나요? 아니 뭐 꼽... 아니 아니요. 네, 너무 꼽사리로 껴 있어서 받아도 좀 애매했을 것 같아. 그렇군요. 네네. 혹시나 해서요. 네, 뭐 여하튼 그런 일 때문에 김승찬 씨가 불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토가 났다. 좀 멀리 돌아왔네요. 한 40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남 토크가 제일 꿀잼이요. 우리 뭐 그럼 이제 오늘 원래 서드랙 주제로 네? 웹툰 하려고 했잖아요. 야, 이거 프롤로그 정말 길었네요. 사실 근데 우리 원래 기획한 프롤로그 더 많았는데 네? 해커톤 얘기로 끝났어요 그냥. 다음에 또 하죠 뭐. 그래 그 근황 토크 그러면은 조금 덧붙여서 이제 서드랙을 가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성우 학원을 등록했어요. 아, 와.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배운 걸 토대로 지금부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야, 멋있다잉. 아니, 근데 뭐 멋있다잉은 아니고 남자들의 전형적인 문제가 네?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말하는 게 틀려서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것만 없애고 좀 천천히 말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전 네. 열심히 따라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웹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갑자기 말투가 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명확한 발음으로 네.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대본을 읽고 있거나 국어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어색할 거예요. 아니, 이제 어떻게 하려고 와요. fucking 하고 싶은 대로 네. 네. 여튼 네. 그 웹툰 중에 그러면은 이제 각각 여쭤볼 건데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웹툰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어떤 웹툰인가요? 저의 인생 웹툰은 제가 이렇게 그렇게 웹툰을 많이 좋아하진 많이 보진 않았는데요. 네. 정철현 씨의 마린 블루스랑 마로앤 세디라는 웹툰이 있어요. 그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야. 그런 거네요. 네. 네, 저는 그 소소한 일상의 그 일상을 그려내고 뭔가 위트 있는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 얘기는 알죠? 그 성계군에서 마조 세디로 넘어가게 된 이유 혹시 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그 이 팟캐스트 하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있었네요. 예, 그게 이제 원래는 네. 그분이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 같은 거였는데 네, 네. 그 지금 이제 웹툰 시장이 커지기 전에 네.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들이 보통 했던 게 그냥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마치 애니메이션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그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서 그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미피나 키티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문구 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를 해준 거죠. 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캐릭터가 마음에 들고 내 어떤 나를 투영하는 캐릭터라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일상을 그 캐릭터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초기 웹툰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 그때 그러니까 웹툰이 처음에 욕을 좀 먹었던 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의 그런 만화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그려서 어느 그 심지어 그런 말도 있었죠. 만화가들이 보면서 막 이런 건 그림도 아닌 건데 뭐 웹툰 작가랍시고 막 그 만화가 행세라는 게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아저씨들도 지금 다 웹툰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맞아요. 욕했던 애들이 정말 잘 나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웹툰 하는 정통의 그런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회사에 이제 정철현 씨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뭐가 됐든 그 사람은 그 회사 안에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네. 캐릭터에 대한 소유권 혹은 카피라이트는 이제 그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를 퇴사를 딱 했는데 아이고 그 캐릭터를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미 물건을 팔고 있고 카피라이트는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 저작권이 참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 성계군하고 성계양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저도 그 웹툰을 굉장히 좋아해서 봤는데 그 성계양이 그 회사 담당 편집자였어요. 진짜예요. 그게 이제 초기 성계군 보면 나오는데 그 팬레터 백화 특집으로 그 팬레터 읽기를 하는데 네, 네. 그 팬레터 읽기 할 때 편집자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성계군. 아니 성계양 이제 사귄 이제 그 마조 세디에서 세디. 그렇게 돼요. 그 뭐 그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김승찬 씨? 여보세요? 네. 별로 에피소드가 있진 않습니다.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 마지막으로 봤던 그러면 마조 세디가 어느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 네 죄송한데 잘 안 들리네요. 그 마지막으로 봤던 마조 세디 에피소드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쵸 그 짤로 많이 돌아다니죠. 뭐 네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개미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건물에서 삐땡을 소유한 배짱이를 따라갈 수 없다. 되게 재밌게 표현한 그림 제일 재밌었던 네, 그 거기서 개미는 일반적인 소시민적인 그쵸. 어떤 회사원으로 나오고요. 네. 배짱이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힙합퍼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수자금. 근데 이제 배짱이 그래서 3억짜리 집을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네. 그 개미는 1억 7천을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을 사요. 야. 그러고서 3년인가 후에 네. 개미는 빚이 7천만 원 남았다고 좋아하는데 배짱이는 집값이 1억 3천 올랐다. 야. 네. 그래서 이길 수 없었다. 네. 그런 얘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슬픕니다. 이것이 바로 헬조선. 네. 그런 거죠. 네. 그 또 뭐 혹시 관련해서 뭐 알고 있는 사건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정철현 씨가 생각보다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웹툰 작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 그리고 마조앤세디 같은 경우에도 연재처가 굉장히 특이했죠. 혹시 아세요? 어디서 연재했는지 김승찬 씨? 인텔에서 연재했죠. 네. 인텔? 응, 인텔 페이스북에서 연재를 했어요. 아, 진짜로요? 응. 전혀 몰랐네요. 그래 가지고 원래 그 이제 뭐지 스마트폰이 좀 보급되고 나서 그런 앱들이 있었어요. 그 웹툰 연재처들을 모아두고 거기서 이제 골라서 볼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거였는데 걔 인텔은 그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분이 인텔이 아닌 어떤 좋은 연재처를 찾아서 마조앤세디를 했다면 그렇죠. 훨씬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아까 말했듯이 편집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마조앤세디가 그래서 그 부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 네, 마조앤세디 끝날 때쯤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 네. 뭐 그 투자자 같은 것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직원을 한두 명씩 채용해서 그 직원들도 캐릭터로 그려줬었어요.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김승찬 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보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네. 없어졌을 거예요. 사라졌더라고. 링크가 네. 사라졌더라고. 그렇구나.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아마 끝나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저작권은 또 그러면 이제 그 마조 씨네 법인이 가지고 있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그 비슷하게 지금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 제가 압구정이랑 또 뭐 한 군데 더 있는데 그 마조앤 세디 카페가 있어요. 카페도 있어요? 그 카페가 그러니까 뭐 인터넷 카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실제로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캐릭터 모양의 쿠키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굿즈도 있고. 네, 굿즈도 좀 있고. 오, 그런 데 있군요. 네, 그런 데가 있어서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아직은 그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은 뭐 하고 사시는지 그분들. 새 작품이 안 나와서 조금 안타깝죠. 요즘은 또 웹툰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까 인스타그램 들어가 봤는데 네. 둘째까지 나셨더라고요. 오. 아, 이미 벌만큼 네, 버셨나 보다. 아까 무슨 소리 안 하더니만 검색해보셨군요. 검색해보셨군요. 다 들려. 그럼 뭐 김민철 씨는 뭐 인생 웹툰 뭐가 있나요? 저는 약간 생활툰보다는 약간 스토리 있는 그런 네. 묵직묵직한 것들을 좋아하긴 해요. 저는 그래서 특히 약간 네이버나 다음 중에 고르려면 다음 것만 약간 주로 계속 골라보는 주인데 저는 먼저 꼽으라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음 뭐 다음은 이제 많이들 안 보시니까 이 장희 작가의 이제 퍼펙트 게임이라는 그런 이제 만화가 있어요. 네. 야구 만화인데 그 프로야구 만화가 아니라 사회인 야구 만화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면은 이제 일반 딱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이제 주인공이자 어떤 사회인 야구팀의 투수고 그런 에이스로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자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달까? 오. 작품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리고 개그 요소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보다가 빵 터지기도 하고 진짜 아쉬운 거는 요즘 이제 유료화가 돼가지고 보려면 돈을 주고 봐야지만 저는 돈 주고라면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그게 이제 완결하는 바람에 꼭 이제 3부까지 나왔거든요. 총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작가가 이제 아마 더는 이제 아마 못 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딱 끝내는 바람에 매우 아쉽긴 합니다. 아, 뭐 스토리는 어느 정도 그럼 납득할 만한 선에서 그게 끝났나요? 아, 진짜 사람 마음 딱 울리게 끝났어요. 이걸 말하면 꼭 스포일러 될 것 같아서 말은 못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만족스럽고 진짜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그렇죠. 스토리적으로는 납득이 된다. 정말 납득이 가요. 확실히 다음에 웹툰이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시즌별로 딱 이제 끊어서 하다 보니까 한 시즌 한 시즌이 딱 작품성을 딱 띄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딱 근데 시즌 1, 2도 딱 그 독립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한 시즌의 어떤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재밌긴 합니다. 혹시 뭐 김승찬 씨 아까 이 퍼펙트 게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전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웹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라 해야 되지? 의외, 그러니까 그게 시즌제 단점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저도 다음 웹툰을 한때 이렇게 보던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 다음 웹툰에서 내가 좋아하는 웹툰들이 한 두세 개가 있었는데 걔네가 일괄적으로 시즌이 한 번 뚝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했던 뭐 다음 웹툰 중에는 뭐 우세세라고 해서 우리 집 새새끼 그게 있었어요. 아, 그거 들어봤어요. 네, 재밌어요. 그 새에 나던. 근데 이제 그것도 끝났지. 네. 그리고 이제 네온비 작가가 나오는 다이어터? 그, 네, 아니 다이어터 말고 그 생활툰. 결혼의 똑같네. 네, 그것도 끝났고. 네. 그래서 제가 보던 게 일시적으로 시즌이 딱 끝나버리니까 네.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다음 웹툰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맨날 이제 잘 계속 좋아하는 것 보다가 딱 끊기니까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작품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좀 찾았는데 네. 그래서 똑같은 그 이제 네온비 작가나 그 이제 우세세 그렸던 키위 작가 같은 경우에는 네. 둘 다 약간 진지한 만화를 한 켠에서 그리고 있고 한 켠에서는 그런 개그 일상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네. 진지한 만화를 보려고 했는데 그건 또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뭐 매진아나 그 이제 다이어터 그리고 나쁜 상사도 있어요. 그 19금인데 근데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다음 웹툰 쪽은 쉬었던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요일별로 한 웹툰 정도씩은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네이버가. 근데 이제 다음은 그리고 또 네이버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제로 운영이 되고 좀 더 볼륨이 있는 애들인가 하면 그 단조로운 매일 나와도 상관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만이라도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그 농한기처럼 내 웹툰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 보기 싫을 때도 그 한두 개가 명맥만 이어주면 그게 이후에 또 다시 이제 흥미가 생겼을 때 다시 웹툰이 막 넓어지는데 그렇죠. 다음에는 그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이버는 그런 어떻게 정말 장편으로 정말 계속 지속되는 웹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최근에 제가 네이버에 그 유미의 세포들 그거 봤다가 푹 빠졌어요. 근데 유미의 세포들도 약간 시즌제로 가고 있어서 또 챙기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든데 그게 뭐 수요 웹툰인가 뭐 그런 식인데 네. 그 수요일날 보는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넘기다가 휴재 떠있던 게 갑자기 연재 이렇게 바뀌어지면 보거든요. 아, 그쵸. 사실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기다렸던 작가가 언제 돌아온지 봐야 알거든요. 그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던 웹툰이 이렇게 완결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끊어졌던 적은 없나요? 그 네, 저도 그 승환 씨나 민지 씨가 말한 것처럼 되게 비슷한 경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예전에 다음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저도 네. 강풀 만화라든지 강풀 태호 작가의 이끼 미생이라든지 이끼라든지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완결이 나는 웹툰이었잖아요. 네. 전부 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접속을 하다가 그거를 다 보게 되면 다음을 아예 접속을 안 하게 되는. 네. 그리고 거기는 휴재를 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재 완료가 되면 바로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그 휴식 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가한테. 그게 이제 작가님들의 어떤 그런 복지나 혹은 케어는 관리. 좋지만 독자 입장에선 그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아예 까먹어 버리거든요. 내가 보던 그 작가. 사실은 미생이 제가 알기로 2부가 꽤 나왔을 거예요, 이미. 네,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1부 보고 나서 2부 시작할 때쯤에 그거 챙겨보는 걸 그만뒀거든요. 그 뭐 뒷부분도 재미는 있겠지만 그냥 그게 이제 버릇이 조금 안 들어대지게 된 거예요. 그쵸. 막상 또 보던 거 쭉 봐야 되는데 중간에 쉬면 약간 안 보게 되고 지쳐지죠. 게다가 좀 스토리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데 유료화는 다 돼서 앞에 거 보기도 힘들고 까먹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가지고 있는 이제 본 웹툰 중에서 단행본을 산 게 두 개가 있어요. 단행본까지. 네, 근데 그 단행본을 산 이유는 언젠간 유료화가 될지도 모르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엔 네, 내가 집에서 본다. 계속 보겠다. 네.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이버 웹툰의 덴마. 아, 이거 덴마 사셨습니까? 네, 덴마는 근데 단행본이 너무 느려가지고 짜증나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완결 웹툰인데 저도 네. 야구 웹툰 최훈의 클로저 이상용이라고. 아유, 클로저 이상용. 네. 그 두 개가 네. 저는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클로저 이상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그러니까 네. 원래 그 최훈 작가가 네. 그 장편을 쓰면은 자기 그 스토리 라인을 못 따라가고 중도에 좀 지쳐하는 캐릭 전에 있었어요. 그 덴마 네. 양용순 씨도 비슷해.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쵸.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단행본을 보면 약간 부록처럼 딸려있는 그게 있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문제가 뭐였냐면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나무 보느라고 나무 쪽으로 끌려갔다가 나무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서브 캐릭터 얘기를 좀 하다가 끊고 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빠져버리는 근데 이제 자기가 요 클로저 이상용을 할 때는 네. 처음과 끝을 정해놨었대요. 오~ 그래서 요 길이 있으니까 일단 길 생각은 하지만 다른 데 갔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었대요.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렇구나. 왜냐면 이 사람이 제일 욕을 먹었던 게 그 전에 네. GM이라는 만화를 그렸는데 GM 네. 아직도 안 끝났죠? 그 좀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 되고 나서 또 2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저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네.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GM의 세계관이랑 네? 클로저 이상용의 세계관이 겹쳐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거기에 하현우 단장도 나와요. 오. 네. 그래서. 제가 클로저는 안 봐가지고. 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오. 그게 뭐냐면 스토리를 좀 설명해드리면 네? 클로저 이상용 같은 경우에는 2군에 있는 음흠. 이제 한 30 중반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은퇴를 생각할지도 몰라야 하는 그 투수가 있는데 네. 이 투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강속구를 못 던져요. 근데 신기한 게 그 클로드 이상용이 나올 때만 해도 강속구 투수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유희관 씨도 나오고 조금 이 제구와 네. 그런 변화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발 요원으로 나가는 사람이 나온 게 전 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분석과 변화구를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속이는 트릭을 네. 통해서 그 마무리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네. 1군에 올라가서 결국은 뭐 마지막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그러다가 퇴출당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게 이제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그 야구에 대한 분석을 이제 그 최훈이란 작가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야구 그리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본인이 알고 있던 스토리들, 선수들의 어떤 히스토리들을 모아서 만든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실제를 이제 약간 가미한 네. 그리고 그 안에 약간의 로맨스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뭐 보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뭐 덴마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데 거기는 이제 댓글 창이 또 웃기죠. 그런가요? 네. 그게 있어요. 그 양영순 씨가 지각을 많이 해요. 네. 연재 지각을.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연재를 제대로 올리면은 막 양영순 씨 내지는 양 뭐 이렇게 양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네. 한 10시 11시쯤 올라오면 양영순 그냥 양영순이 그리고 한 3, 4시 넘어가면 양가놈 양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지각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스토리로 인정을 받았던 한때 물론 아직도 네이버는 댓글창이 11시 넘어가서 이제 다음날 나오면 진짜 욕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간에 그것 때문에 연재 중단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거기서 옛날처럼 욕을 많이 하진 않아요. 네, 무서운 거죠. 만화는 끝내야 되겠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러다가 도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양 작가. 이러면서. 만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말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덴마랑 클로드 이상용 두 개를 이제 인생 웹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행본은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단행본을 아직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웹툰을 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고. 아, 그죠. 굳이 이제 뭐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딱 정해진 비율로 그 작가가 의도한 비율대로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게 네. 핸드폰 창으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글이 안 보인다든가 혹은 이제 그 야구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 그립을 어떻게 잡았느냐 뭐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보여. 이게 직구 그립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걸 딱 그 단행본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이죠. 좀 좀 더 이제 크게 네. 나와 있고 집중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컷에 대한 그런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작가가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렇군요. 사이즈 조절도 본인이 의도대로 하는 거고 뭔가 개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딱 스크롤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그런 이펙트가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단행본으로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거 있었는데 저도 한번 사봐야겠네요. 김승찬 씨는 혹시 뭐 웹툰 단행본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딱 사진 않았고 미생 단행본은 회사에 예전에 갔던 회사에 비치돼 있어서 좀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미생을 갖다 놨었군요. 예, 아무래도 같은 업계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류유통 쪽이었으니까 네. 자세한 얘기는 여기까지. 네, 예. 아유 재밌어요. 그 단행본이 저는 참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웹툰을 유료화 해놓으면 네? 사람이 귀찮아서 좀 안 들어가게 된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근데 이제 단행본이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작가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싶으면 이거를 단행본이 아니라 그냥 유료 결제 서비스로 넣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이제 책으로 내준다는 게. 말씀하세요. 네네. 아 말씀하세요, 김승찬 씨. 짜는 김에. 그러니까 미생 같은 거는 네. 아무래도 그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네. 이게 되게 여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작가가 네. 그래서 한 컷을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음미를 하면서 이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백이 사라지고 모든 한 컷 모든 여러 컷들이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약간 생각할 시간을 좀 줄어들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지 않을까. 매력이 좀 반감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요즘 웹툰 작가님들이 그렇죠. 정말 그런 스크롤의 어떤 이펙트를 정말 잘 주시더라고요. 내려가면서 점점 그라데이션이 생기다거나 갑자기 자연스럽게 변화된다거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와, 이 작가 정말 쩐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과연 단행본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전통적인 만화 시장 쪽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만화 시장에서 그런 비슷한 이펙트, 이게 이제 하나의 이펙트잖아요. 그 이펙트를 주는 게 전에도 지면상에서도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글자들로 예를 들어서 의성어 의태어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 예, 도도도도 막 이런 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장면을 컷을 어떻게 나누느냐, 잘게 잘게 가다가 중심에서 크게 딱 뭐 두 장짜리 두 페이지 쫙쫙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땐 과도기인 거죠 일종의. 내 생각에는 그래요. 미생 같은 경우에는 그 윤태호 작가 그분이 원래는 그러니까 그 지면 연재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스크롤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단행본을 만들 때도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을 텐데 단행본을 만드는 또 출판사의 입장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 출판사는 또 이제 웹툰에만 이렇게 적합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편집자가 어떤 그런 지면상에 활용을 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라 해야 되냐, 권수를 많이 늘리고 싶지 않아서 윤태호 작가가 그렇게 요청을 한걸 수도 있고. 그렇죠. 막상 제 생각엔 아마 책을 샀는데 한 장에 다 백지면은 약간 뻘쭘할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이제 윤 작가의 의도대로라면 그게 맞겠지만 그렇죠. 이 페이지는 뭐지. 그래서 그런 좀 과도기가 있는 게 아닐까 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웹툰의 단행본도 웹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단행본이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는. 네. 사실 저는 단행본을 많이 사보지를 않아서 그게 약간 말을 잘 못하겠네요. 그 보통 안 사니까 아마 그게 발전이 더딘 거겠죠. 아,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 그게 좀 더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작가의 원래 의도를 살리는 지면상의 연재 방법 이게 있을 텐데 그거를 아직은 잘 못 살린 거죠 뭐. 그러면 혹시 뭐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 직접 만나본 웹툰 작가가 있어요? 어휴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있네. 저는 웹툰 작가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알고 지냈던 사람이 웹툰 작가가 된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오, 이거. 그리고 이제 제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그 미술을 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웹툰 작가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매번 하는 게 있어요. 대학만화 최강자전이라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저희 제 여자친구의 학교 친구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오. 그래서 투표해주려고 많이 했었어요. 많이 거기 들어가서 참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이제 원래는 이제 클래식 동아리인데 밴드부가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약간 크로스오버처럼 하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성악하는 누나도 있었고 네. 기타하는 선배도 있었고 뭐 보컬하는 선배 나는 바이올린 거기서 MC 더 맥스 노래에 맞춰서 바이올린 하는 네, 그런 네. 역할이었는데 어떤 비율 보소 근데 그 뭐냐 그 2년 선배 중에 네. 밴드를 좀 했던 누나가 있는데 그 네. 누나가 그 밴드 만화를 네이버에 연재하면서 웹툰 작가가 됐었어요.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뭐 근데 뭐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잘 안 본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인맥. 신기하네요. 네. 뭔가 주변에 웹툰 작가 있으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웹툰 작가는 웹툰 작가만의 어떤 슬픔이나 그게 있어요. 이제 매일 그 연재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있고 그쵸. 정말로 그쪽이야말로 쉬는 날이 없는 업계고 그 나 혼자 산다의 기안 84가 자기 연재하는 거 그렸었잖아요. 여행을 가서 거기서 연재하는데 그거 기한 못 맞춰서 엄청 우울해하고 이런 거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동정심도 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제 여자친구의 그 친구 중에 정말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연재를 종료를 하고 웹툰 작가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이제 다른 데 취직을 했어요. 접으셨군요. 접은 것까진 아니고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회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페이가 오락가락 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다음도 그게 엄청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 탑 작가들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연재를 하면 정말 높은 급여를 쭉 줘요. 근데 이제 중견 내려가서 초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에 따라서는 거의 뭐 한 달 생활이 안 되는 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좀 커다란 웹툰 작가들도 초기에는 자기 외주 많이 하면서 광고로 돈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데 디자인 하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근데 드리는 노력은 뭐 초보 작가든 기성 기라성 같은 작가든 네. 다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연재하고 자기 그림 그리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그 사람이 느꼈겠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본인은. 확실히 약간 정말 웹툰이라는 것이 정말 접근성도 편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는데 작가님들이 많이 힘들죠. 그죠. 힘드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김승찬 씨는 만약에 프로그래밍 배워서 뭐 어떤 뭐 웹툰 작가가 나 이런 걸 도와달라 하면 좀 기꺼이 도와줄 건가요? 그 갑자기 갑자기 어 재능 기부 선언 시간 어, 아니면 뭐 웹툰 플랫폼에서 우리 사이트에 사람들이 좀 더 몰릴 수 있게 해달라 해커톤으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갑자기 기승전의 해커톤 재밌는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이 지금 이제 네이버가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그런 레이아웃을 다 따라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독자들을 이끌어 올 만한 그런 레이아웃이나 혹은 어떤 서버 관리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거기는 그림 파일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 돼요. 엄청 많겠죠. 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버를 조금만 써도 잘 돌아갈 수도 있고 서버를 엄청 많이 썼는데도 폭주하면 서버가 다운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댓글도 엄청 다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 않은 아마 그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해서 웹툰 얘기는 요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네. 오늘도 꿀잼이었어요. 네. 뭐 김승찬 씨 혹시 만약에 지금 요 웹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철 씨가 본인이 제안한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네. 주제 제안권을 우리 김승찬 씨한테 한번 주고 싶은데 말이 제안이지 그거 약간 떠받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저 사실은 그 아까 근황 토크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네? 제가 3화를 또 이제 그 피드백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문제가 뭐냐면 그 지대넘냐시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갈 때쯤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거기에 이제 김도인이라는 여자분이 나와요. 네? 그 도봉산에서 약간 명상과 어떤 그런 도 닦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정신세계나 철학적인 걸 좀 고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지대넘냐고 시즌 후기쯤이 되면은 너무 공기처럼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승찬이가 3화쯤에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벌써? 네, 오늘도 좀 해커턴 이후로 너무 풀이 죽어 있지 않나. 승찬 미안해. 아, 제가 방송 한번 들어봤는데 네. 제 반응이 너무 늦더라고요. 어떤 그 시차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제가 웃으면은 한 만약에 승하 씨가 뭔가 얘기를 하고 1초 뒤에 제 웃음이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치고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나 되게 매력이라 생각했었는데 우리 그리고 둘 다 생각 많이 하는 게 김승찬이 치고 들어올라 싶으면 우리가 되게 일부러 조용 이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 주세요. 그래. 네. 여튼,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첫 번째 꼭지 우리 그 서드랙은 요쯤에서 마무리하고 웹툰 편. 네. 그럼 김승찬 씨는 만약에 다음에 요 서드랙 한다면 주제를 어떤 걸 좀 해보고 싶나요? 주제요? 네.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어.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어. 근데 그냥 입에 맴도는 걸 뱉어도 될 것 같아요. 입에 맴도는 거? 네.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갑자기 훅 떠오른 거라든가. 저는 뭐 별의 별거. 맛집? 맛집? 맛집. 그럼 캐나다 맛집을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오, 또 맞다 미슐랭 캐나다? 뭐 찬슬랭. 찬슬랭. 주로 맥도날드를 만났어요. 한국에 있는 맛집을 좀 소개하는 걸로. 떠나기 전에 본인이 알았던. 그 네, 맛집에 대해서. 예, 네, 그래도 궁금해요. 맥도날드 캐나다는 또 어떤 느낌일지. 그 각 나라마다 그 고유의 메뉴가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그 캐나다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없는 메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캐나다 빅맥이 또 어떤 맛일지. 그래서 궁금하긴 예. 하네요. 그런 얘기도 다음, 그럼. 그 네. 캐나다 맥도날드 메뉴는 다음화에. 역시 방송을 이제 좀 알아요. 네. 이제 우리 승찬군 이러다가 일주일 내내 맥도날드 못 먹겠어요. 메뉴 하나씩 골라가면서. 네. 그러면 안 돼. 몸 챙겨. 맥날 새끼. 맥날로 새끼를 먹는. 뭔가 어감 이상한데요. 맥날 새끼. 그런 거 해서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맛집에 대해서 한번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 네. 이거.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부 끝.